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하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상담, 특히 오늘 이번 기간에는 여성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 권미경 상담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사연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노숙쇼 우머센터가 어떤 건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부족한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몇몇 분들이 네. 노숙쇼 우먼센터가 어떤 거냐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더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클랜드에 있는 여성들이 힘들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이고요. 상담이나 세미나나 법률 상담이나 뭐 그런 예, 도움들을 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요?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네. 제가 긴장했는지 첫 시간이라. 저희가 또한 소셜워커를 통해서 소셜워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 소셜워커 서비스? 네.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그 카운셀러하고 틀리게 네. 소셜워커의 역할은 좀 더 프랙티컬하게 클라이언트의 그 니드를 채워가는 거거든요. 카운셀링은 상담 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면 저희 소셜워커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는 분들이 혼자 삶을 매니지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담도 우리 우먼센터에서 하지만 네. 또 실제적으로 이분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라든지 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해주시는 거군요. 그분들이 이 나라에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몰라서 혼자 고립되어서 그렇죠. 네. 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분들 댁에 방문해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힘들다면은 가서 같이 뭐 신청하는 절차도 도와드린다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소셜워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제가 비용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우먼 여성들을 위한 펀딩이 있는데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분이면 무조건 뭐 6번의 어떤 그 저렴한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어서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6번의 상담을 매번 15불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면 컬리지 자녀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자녀가 있는 여성분들 대부분 커버하는 건데 그 외에 카테고리에 있는 여성분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인데 내가 상담이 필요한 여성분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세션에 50불에 6번까지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비용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제 펀딩하는 곳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서포트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른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이런 구분은 없어요. 그런 건 없이? 네. 여성이면? 네.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가끔 병원 이용할 때도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죠.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구분은 두지 않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귀한 사역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네. 좋은 통로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몰라서 사실은. 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정말 그 저희 SPN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이게 알려져서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리고 작년에 돌고 클라이언트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슈가 시리어스할 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통로를 찾지 않는 것이 패턴이 돼서 참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게 있는지 알았더라면 좀 더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아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겠구나 제가 조금 알게 되면서 요즘은 좀 이제 한국어 브로셔도 새롭게 정비해서 기회가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단순히 노쇼쇼 음원센터의 어떤 홍보 차원을 그냥 뭐 그런 센터의 홍보 차원이 아니라 사실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물론 뭐 한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제 여기 현지 사람들 그렇고 다른 민족도 그렇겠지만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권민성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한인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좀 많이 알아서 잘 서비스라는 게 사실 받는 거잖아요. 그쵸. 충분히 그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쵸. 하니까 이거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SPM 방송에서도 또 선교 차원을 떠나서라도 꼭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면 믿음이 없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꼭 그 노쇼쇼 음원센터를 좀 이용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09-444-4618 이 저희 번호고요. 한국 코리안 라인 응답기는요. 444-2922입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 키위스텝하고 통화를 하시면 코리안 스피킹 카운슬링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저에게 연락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크라이처에 사세요. 네. 근데 상담을 받고 싶어. 네.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제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현지에도 그런 뭐 소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꼭 자기는 권민경 상담사님을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전화 통화 상담은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크라이처치였는지 웰링턴이었는지 연락 오셔서 전화 상담해 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 전화 상담을 지원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알아봤어요. 오클랜드에 있는 카운셀러 중에 전화 상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한 분이 하실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드렸어요. 근데 한참 뒤에 제가 만나서 연결이 되었냐고 했더니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저도 잘 모르시는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연락을 안 하신 건지 아무래도 오클랜드 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코리안 랭귀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아무래도 보니까 적겠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교민 숫자의 어떻게 보면 절반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성인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그런 서비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권민경 상담사님의 마음으로만 따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예, 그러니까 저 말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거나 정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연들이 도착을 했었는데 네. 어때 사연 소개를 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할까요? 네, 네. 편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so conquer evil and shatter the spear and sword. Darkness shall turn to dawning, and the dawning to noonday br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at kingdom of love and light. 예, 그 사연을 도착했는데 저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는 7살이고 파트너는 3명 정도 만났어요. 이게 뭐 결혼 우리나라 치면 결혼 같은 관계였던 거죠? 법적인 예. 결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파트타임을 일을 하면서 세컨 잡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싫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술과 담배가 없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제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자꾸 남자한테 상처받아서 싫은데 또 없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잊기 위해서 자꾸 손대면 안 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살아주면 평화스러울 것 같은데 아이는 잘 살 수 있겠죠. 짧은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분 되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네,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상태대로만 이렇게 뚝뚝뚝뚝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얘기를 할 때 뭐 나는 이렇고 저거 슬퍼 왜 슬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아니, 20대 중반밖에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나이도 아직 어리신 편인데. 아니, 그럼 도대체 아이가 7살이면 도대체 언제 낳을까요? 아이가 7살인데 파트너가 여러 명 계셨지만 아마 거의 싱글맘으로 이제 본인의 그 삶의 이슈도 참 가볍지 않은데 아이를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신 이후에 싱글맘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에 오셔서 부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부부 관계에 힘든 걸 좀 더 이겨봐 볼 거라고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엄마 아빠 역할 같이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와 마음껏 함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주고 아무래도. 싶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지쳤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대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만 사라지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라지면 평화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주변 상황이 자기로 인해서 다 벌어진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너무 느낌이에요. 절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울고 있다고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슬픔이 채워져 있고 절망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까 봐 이 라디오 들으실 텐데 아무리 힘드셔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사연 보내신 이유가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 의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 일단 이렇게 본인의 심경을 적어서 표현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순탄치 않은 삶을 사신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이 날씨 같아서 때로는 그 폭풍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삶에 머무는 것 같지만 그 폭풍이 언제까지나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예, 언젠가는 맑은 날이 또 날씨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장 힘든 한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소망을 놓지 않는 한 맑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포기해도 되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의 그 존재 생명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보내주신 어머니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일단 아이에게도 그 부모의 존재라는 것은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나만 사라지면 이런 생각은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일 술과 담배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의 그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실제 이야기 동영상이었는데 엄마가 젊은 나이에 두 자녀가 있어요. 아마 큰애는 다섯, 여섯 살 정도 돼 보이고 작은 애는 한 두 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봐서라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이것저것 막 치료를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몸만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만 축내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엄마가 큰 결정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치료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하냐면 내가 이 아이들과 마음껏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웃어주겠다. 그 마음으로 그 엄마가 아이 둘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찍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다고 얘기하고 밥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한술 뜨다가 또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니까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큰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 엄마의 감정을 좀 눈치챘는지 자기도 모르게 밥 먹다가 울더라고요. 근데 작은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 숟갈 떠주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작지만 딱 보니까 엄마도 울고 언니도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분위기에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에 아빠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식사하는 자리에도 아빠 모습이 없고 그 사연에 아빠 얘기가 없어요. 아마 그분도 싱글맘이었는지. 근데 이분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그 장례식 이후에 그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아마 적은 글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나에게 지금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이들하고 있어주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도 좀 나이 들어서 뱃살이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다. 다른 여자들이.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 좋은 거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들 힘들어 하는 건데 그걸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 말은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아이들을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의 얘기긴 하지만 사실 어제 생을 마감한 어떤 엄마에게는 오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이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사실 이 아이고 이 소망이고 그런 마음으로 좀 힘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누가 그런 얘기하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위대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연 들으면서 저도 약간 목이 약간 메이는데 네. 그 누구나 다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가정에는 또 폭력적인 가정이 노출될 때는 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분도 사연을 보내셨던 분도 사실은 다 싫고 힘들지만 근데 크게 언급은 많이 안 했지만 결국 아이 때문에도 살고 싶은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건 자기가 죽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 평화스럽게 하고 싶다는 그 평화가 제가 보기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이겠죠. 그러니까 네. 남자 뭐 파트너들 어떤 사람이 불안감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또 나이가 어려요. 사실 20대 맞아요. 중반이라고 하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초년생들, 그러니까 뭐 진짜 한창 이쁘게 꾸미고 싶고 뭔가 꿈을 펼치고 싶고 사실 맞아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일찍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하면서 사실 준비도 많이 안 됐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갑작스레 또 부모가 된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뭐. 제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마 꿈도 많은 소녀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렇게 풀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제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시련이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도 굉장히 이렇게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행동 양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이런 데 다 영향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힘들면은 그것에서부터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싶어서 통로를 찾는데 그게 이제 건강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통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통을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찾은 통로가 매일 술이나 담배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계속 이렇게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거듭되는 상처나 실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약이나 게임 등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중독이 표면적인 거는 중독이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유들 항상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어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죠. 그걸 지금 본인이 알고 있고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과 담배가 이렇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통로이긴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찾게 되는 거죠. 거듭거듭. 근본적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본인과 자녀의 건강에도 그게 해롭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술과 담배를 의지한 이후에 나에게 찾아온 감정이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그 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또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몇 개 생각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하나는 CATS라고 CADS거든요. 이게 Community Alcohol and Drug Service의 약자예요. 아마 정부기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알코올이나 약물 계통을 의지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끊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 어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인 그룹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치료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돕기도 해요. 오클랜드에만 한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분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몰라서 제가 타카푸나 전화번호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09488-2701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09488-2701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CADS 치시면은 아마 바로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리안 스모크 프리 코디네이터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뭐 알코올이나 그 담배를 끊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찾으시면 그분들이 그걸 끊는 것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사연을 또 들어드리고 그렇게 돕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근데 예. 이런 서비스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처음 해보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이분도. 네. 그러면 제가 만약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궁금한 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일을 해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비스를 받게 되면 혹시라도 쉽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디 무슨 합숙을 한다든가 무슨 훈련처럼 이렇게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건 좀 틀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이제 뭐 담당 코디네이터가 만나주기도 하고 그룹이 있다면 그 시간에 가능한 그룹을 소개해 주겠죠. 그래서 일단 연락해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도움이 되고 뭐 저희 우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지역적으로나 저희 센터에 오시는 게 가깝고 이용하시기 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더 나은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 이거를 전체적인 걸 얘기를 못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걱정이에요. 그냥 저는 이분 입장에서 그냥 궁금한 게 네. 만약 그런 서비스를 처음 받아보는데 만약 받았는데 네. 뉴질랜드가 워낙에 아동에 대해서 되게 네. 보호를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상태의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면 네. 이게 좀 격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에 따라서 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이는 부모 밑에 있어야 제일 좋다라는 그렇죠, 것을 정상적으로. 이 나라도 예,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뭐 제때 밥도 주지 않고 뭐 학교 보낼 시기인데 학교도 보내지 않는다든지 정말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그 보내고 부모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의지는 되게 있어요. 파트타임을 일하면서 또 세컨잡을 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생활은 예. 책임을 지려는 하는 그건 분명히 있다는 네.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 있으면 좀 못하게 되고 막 네. 그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그 따뜻한 그 모성애가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의 그 존재 자체가 엄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지만 아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소망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계속 고통스러워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인생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또 허락하시고 반드시 또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지금 보내주신 분이 꼭 다시 듣고 아마 기다릴 거예요. 제가 본인이 사연을 보냈으니까 좀 듣고 청취를 하시고 네. 좀 우리 권민경 선생님한테 좀 연락을 좀 해서 네. 좀 자세히 좀 상담이나 솔루션을 좀 통해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되게 의지가 많으신 분인데 네.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돼서 또 그거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상담이란 통로를 찾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 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아문다고들 말을 하지만 심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두면 오히려 곪고 아주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통로를 찾는다면 감정의 찌꺼기가 어느 정도 씻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으로 했었던 생각의 흐름도 발견하게 되고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라는 어떤 자각도 하게 되고 또 내 잘못인 것과 내 잘못이 아닌 것도 구분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절망감이 컸다면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과거를 조금씩 정리해 나감에 따라 건강한 에너지와 정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연락을 주시고 다시 한 번만 연락처를 한 번 더. 네, 우먼센터 연락처는 09444-4618이고요. 코리안 라인 444-2922입니다. 네, 꼭 연락이 돼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상담이든 아니면 스스로든 이제 고통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실패를 겪었던지 간에 때로는 그 아픔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경험이 내 인생에 왜 있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하는 선택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행동도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 삶을 그 파괴적인 길로 가도록 그냥 망가지게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일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기보다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통 자체에 머무르기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과정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신을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대상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고통의 이유가 내가 잘못한 어떤 실패나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의 인해서 잘못을 그랬을 때. 자책감이 좀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좀 자기 변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명이라고. 네. 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배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그것만큼 나에게 현재와 미래에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없거든요. 실수를 네. 통해서 배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예전에 미처 내가 충분히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젊으니까 실수도 하는 거지. 젊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에 전환을 하면서 실수한 자신을 좀 용납하고 안아주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 그렇게 해 나간다면 단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의 내 현실의 발목을 잡지는 않고 오히려 내가 다음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이 좀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의 어떤 선택의 이런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저희가 네. 결정할 수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미래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학교에 그 역사 과목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를 알 때 그 인생의 경험들이 비슷하니까요. 아, 과거에 한 개인이나 나라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라고 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거울 삼아 오늘의 현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삶의 과거도 나의 현실과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오히려 방향성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되어져가고 건강을 찾게 되면 그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대상이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다음엔요. 그다음에 아이. 아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사랑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한 통로를 찾아서 회복되어지시는 것이 이 아이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점점 건강해지면 신기하게도 내 주위에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고 건강함은 건강함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잠깐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날 와서 아이를 낳고 상담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빠르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모진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인생에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사연을 명함을 내밀기가 미안하다고 할 만큼 그분들이 정말 인생에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성폭행을 가족에게 당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굉장히 힘든 경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죠. 예. 그리고 결혼해서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사산되어서 그 슬픔을 정말 오랫동안 견디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3년간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과정에 상담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상담 받으시면서 이분들이 해가 더해갈수록 회복이 되어져 가시면서 졸업할 때는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가졌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을 돕는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이라 할지라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거는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크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극복을 하면 단순히 자기 자신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선생님들처럼 또 그걸 나누고 싶어하고 또 그런 아픔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걸 좀 알고, 네, 사실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맞아요, 계속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담을 여러 차례 받고 난 이후에 떠나시면서 저도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돕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열정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사연 보내신 분께 마지막으로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언젠가 우리 엄마가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할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낸 것을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이분을 위해서 좀 또 찬양곡 한 곡, 네, 보내드리고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You're my salvation. Oh my. 지금까지 받아왔던 삶의 행복. 네. 그 권미경 상담사님하고 같이 이 아하 정오의 만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사연이에요. 이 사연이 좀 비슷하긴 한데 또 상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한 명과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예, 이분도 싱글맘이네요. 첫 번째 남편은 키이였는데 워킹홀리데이 왔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중간에 한 번 더 파트너가 있었는데 또 상처만 남고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삶이 너무 힘드네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파트타임을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집에서 저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한적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하고 첫 번째 사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좀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네요. 네, 일하시는 것도 없고. 이 나라가 싱글맘들이 살기 예전에는 이렇게 많아요? 한국보다는 좀 괜찮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정부 보조 기준도 계속 바뀌고 어려운 쪽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도 사연을 보면서 싱글맘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짧은 사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퍼레이션 이슈나 이혼의 이슈 같은 경우에 혼자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많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한 몸이라고 얘기할 만큼 깊은 연합이고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큰 기대를 안고 나의 전부를 서로 위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헤어졌건 부부 간의 결합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뼈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도 사실 회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케어가 필요한데 그렇죠. 내 몸의 반이 사실은 데미지가 입은 거니까 그 정도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혼과 관련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본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었고 얼마나 큰 상실이었는지 좀 충분히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앞에 사연하고 좀 비슷하게 지나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이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싱글맘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삶을 빨리 매니지해야 돼서 또 다른 대상을 만나거나 보통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자기 삶의 어떤 고통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고 다루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재혼을 하실 경우에 훨씬 건강하게 살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만난 새로운 배우자도 여전히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내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기보다 서로 맞춰가려는 그런 접근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사라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생각하기 반가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전에 결혼과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좀 다루시는 것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면하는 게 꼭 방법은 아니겠네요. 네. 물론 고통을 좀 잊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보면 아까 사연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또 상처를 받지만 또 남자를 만나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되게 당연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또 어쨌든 상황이 이혼을 했으면 또 네. 재혼 가정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좋은 그러니까 상담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은 방향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시 재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도 좀 자기가 먼저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럼요. 그랬을 때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둘이 만났을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젊은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로 낯선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키위하고 결혼을 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적응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적극적이고 되게 그러신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본인의 자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도움이 되었었는지 한번 물어봐 드리고 싶고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그 스트렝스가 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위기에 그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점점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적한 말이라서 그런지 우울해진다고 하는데 네. 뭐 이분한테는 또 어떤 뭐 그쵸, 사실, 만남이 필요한 걸까요? 사람들하고? 예, 그게? 사실 마음속으로 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롭게 뭐 그 배우자를 또한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를 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상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 그 상담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이마고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뜻이라고 이미지, 예,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만들어진 어떤 보호자에 대한 이미지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상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뭐 대화 방법을 좀 디벨롭하거나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인 거나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충분히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다루어야 근본적인 이슈가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케어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삼촌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에게 영향을 준 보호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합성되어서 어떤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 좀 전 일찍 결혼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지켜주고 싶은 사람? 아. 약간 그런 왜냐 저희 아버님이 사실 되게 네.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네. 생활을 되게 성실하신 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남자니까 지켜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호감도 느껴지는 여성일 때 결혼을 하자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시는 네. 분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부분 내 마음에도 들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또 나에게 상냥하게 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보통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이론에 근거하면 실제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끌리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보호자의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힘든 기억이었다면은 만약에 안다면은 끌리지 않을 텐데 어떤 교제 중에는 로맨틱한 감정이 나오고 어떤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좋은 면이 부각되어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이제 결혼이 현실로 들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어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미지가 이런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 하는데 배우자에게 어떤 성향이 그 내가 불편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굉장히 예민하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믹스되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만나는 확률이 크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결혼할 당시에 그 남자가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환경을 잠재적으로 예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일 중독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이렇게 버럭버럭 내시는 분이었는데 나는 그런 거 정말 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제 당시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싫어했던 그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내가 화를 내고 실망하게 될 때는 또 다른 이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으면서 저도 네. 저희 부모님 안 그랬지만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한테 느끼는 게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과거의 이미지가 좀 되게 막 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괜찮다는 얘기가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좀 봤거든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끌리는지 그 해석이 참 흥미로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 보통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연애할 때는. 근데 이게 불편한데도 왜 끌리는지 네.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우리의 무의식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결되고 충족되어야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참아 못한 거예요. 아버지 버럭버럭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 정말 힘들고 싫어요. 그거 좀 바꿔주세요.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어린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만난 그 배우자와 그것을 치유하는 여행을 같이 떠나고 싶은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통 부부 상담을 할 때는 혹시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준 부분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 이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크게 절망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나 어렸을 때 아빠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렸고 너무나 두려웠고 다시는 그런 상황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만약 얘기를 했다면 그걸 듣는 남편의 입장이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제 나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가여운 상황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약간 긍휼함 그런 이해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비슷한 대상에게서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이해와 공감을 경험한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에 그 풀리지 않았던 이슈를 해결해 주는 파트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도 네. 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왜냐면 갑자기 싹 그렇게 받지는. 그럼요. 것보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세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 얘기를 또 들어주는 기회를 주게 되죠.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자도. 나는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남자를 봤는데 남편 안에 있는 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구나라고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파트너가 되어진다라는 게 이 그 상담의 그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편이 없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하실 거는 아니고 이제 개인 상담을 오신다면 이제 본인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쭉 이렇게 다르다 보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 나의 경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만남을 만날 때 훨씬 자기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상담 이론 중에 하나이지 모든 케이스나 모든 커플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그렇죠. 아니에요. 상담 끝에도 이혼하시는 분 많으니까. 예,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경험 있는 카운셀러를 만나면 어떤 하나의 이론 안에 그 클라이언트를 막 몰아가진 않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돕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안전하게 대화해 가면서 그 사람 안에서 워킹하는 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 과거를 좀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걸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 어려움을 달래는 통로로 그 앞에 사연에 그분처럼 술과 담배를 그 찾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과 아이에게 결코 건강한 통로가 될 수 없고 또 이것이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한적한 마을이라서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마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배우자하고는 또 다른 유익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의 삶의 이슈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언젠가 또 그 친구가 힘들면 내가 들어주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3명 있으면 암도 안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좀 고립되는 위치에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혹시 이게 선교 방송이어서 크리스찬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분의 돕고자 하는 그 손길과 숨결도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로마서 성경 말씀이 이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이 물론 이제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나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시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극복해서 또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많이 기도도 하고 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가까운 그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찾아가셔서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 또 그 따뜻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노쇼쇼 우먼센터를 통해서도 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